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초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율법을 주시는 동기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순종할 만한 어떤 이유나 동기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동기는 마귀가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인간을 운명에 붙잡아두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와 타락에 대한 3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평가하셨고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죠. 자기들에게 유보된 더 많은 좋은 것들과 행복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하와는 선악과에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의 특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보암직과 탐스럽기도라는 말은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탐욕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과 평화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은 세상과 육체와 악에 대한 영적인 승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은 고통과 갈등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이것이 3장의 후반부가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7절부터 24절이죠. 죄인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인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저주로부터 벗어날 것을 바라보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였겠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어보내신 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동산의 길목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기를 막으신 것이죠. 이 그룹들은 나중에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순호하짐으로써 다시 한번 죄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조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이 하나님의 조치는 언젠가 죄를 해결하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조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너무나 많은 것을, 거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의 길인지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아십시오. 또 넘어지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렸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행복은 저희의 힘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의 일평생에 깨닫고 알고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